내는 낙엽을 밟으며 어둠 내리는 언덕에 서서 비는 내리는데 비는 내리는데 누굴 기다리고 있을까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도 나는 홀로 거리에 서 있네 비는 내리는 칠 줄 모르고